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우리 사랑했던 그 추억만은 잊지 말아요 내 맘에 영원히 남아 날 기쁘게 해줘요 먹을 땐 밥풀이 입가에 묻을까 수저를 입에 넣을 땐 신경이 쓰이고 또 함께 걸을 땐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 느리게 걸어주면 사랑은 시작됐지 낭만도 없고 구멍난 양말처럼 되는 대로 살아와 망망대해 갔던 나의 삶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 난 너무 좋았어 온종일 웃고 다녔어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우리 아름답던 그 추억 속에 함께 살아요 기억 속 그대와 함께 난 춤을 출 거예요 너 없는 지금 모든 게 꿈인지 꿈이 아닌지 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곳이 너의 품인지 품이 아닌지 아픈 가슴은 왜일까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건 곳에 지쳐도 미쳐야 하는 것 그래 난 너에게 미쳤었지 난 네가 원할 땐 언제나 춤을 추던 발레리노 그 모습에 웃던 네 얼굴이 다 빨개지고 어둠도 환해지고 세상은 돌고 돌아도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의 곁에 오래 남기로 한 길로 같이 가기로 그렇게 약속했지 하지만 홀로 남아 슬픈 음악이 억지로 남아 춤을 춰봐 불 꺼진 놀이동산에 웃고 있는 회전목마 그처럼 죽은 듯 웃으며 네가 올까 미련을 가져본다